유엔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 사회인권인도주의회의에서 인권보호 중진에 관한 토의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는 연설에서 겨냥은 김정은 동지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서 전체 인민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나라의 인권보장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권리보장과 생활 향상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버리고 광란 쪽으로 벌리는 인권 소동의 본질과 반동성을 폭로단지하고 그는 유엔이 미중앙정보국의 고문 만행과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서 만인하는 미국의 각종 인권 유린 행위, 특대형 반인륜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버리는 일본의 교활한 책동,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들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 등을 공식 의제로 취급하고 시급히 대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걸고돌면서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은 그 누구에 대해 시비하기 전에 세계 최대의 인권 불모지로 전락된 저들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부터 바로잡으라고 박아주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맹정맹동하지 말고 과거 반인륜 범죄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